동화 한국어 버전 생명의 물. 아주 먼 옛날 심한 병에 걸린 왕이 있었어요. 많은 의사가 왔었지만 그 누구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아들들은 어디에 있느냐? 곁에 두고 싶구나. 왕에게는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던 첫째 윌리엄은 왕위를 물려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심성이 착하고 순진한 둘째 아들 해리는 모두를 보살폈고 아버지를 가장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어떠신가? 노력하고 있지만 기적을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윌리엄은 미란다라는 여자와 사귀고 있었어요. 온종일 미란다와 보내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전부 얘기해줬죠. 미란다, 그거 알아? 나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 되고 싶은데 아버지는 해리를 더 사랑하셔. 나를 밀어내고 왕자를 차지하면 어떡하지? 윌리엄, 당신만이 왕이 될 자격이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할머니께서 주신 약이야. 이걸 드시면 바로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아, 이런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너뿐이야. 내가 왕이 된다면 너는 반드시 왕비가 되게 해줄게. 어머나, 윌리엄. 나를 그만큼 사랑해주다니. 하지만 윌리엄은 미란다가 자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뽕뽕이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정말 바보 같다니까. 한편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보는 게 마음이 아팠던 해리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천사들이시여, 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때 늙은 현자로 변장하고 나타난 어떤 천사가 해리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힘든 일이 있는가? 누구시죠? 나는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나라를 떠도는 현자네. 자네가 우는 걸 보고 가던 길을 멈췄지. 혹시 내가 도와줄 게 있는 건가?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의사들이 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치료법을 알고 있다네. 밝게 빛나는 달 아래에 있는 동굴에서 찾을 수 있을 걸세. 이곳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생명의 물이라고 불리는 걸 찾게나.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죠?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먼 곳이든 장애물이 많은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천사는 해리에게 생명의 물이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해리는 바로 생명의 물을 찾기 위해 떠났어요.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해리는 난쟁이를 만나게 될 울창한 숲에 다다랐어요. 누구 없어요? 누가 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살려주세요.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 제발 도와주세요. 제 말이 틀리신다면요. 어쩌다가 거기에 묶이게 된 거예요? 어떤 마녀가 사악한 힘을 써서 저를 묶었어요. 제가 탈출할 수 있도록 이 쇠사슬을 끊어줄 수 있을까요? 제발요. 해리는 검으로 쇠사슬을 끊어 난쟁이를 풀어줬어요. 감사 인사를 한 난쟁이는 해리를 저녁에 초대했지만 해리는 바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면서 거절했어요. 여정을 이어가던 해리는 누군가 내는 신음을 들었어요. 해리가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늙고 병든 사자가 있었죠. 희련, 너무 병들고 약해 보여. 분명히 배고플 거야. 조금 늦을 것 같지만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어. 해리는 사자에게 빵과 자기가 가진 식량을 전부 주었어요. 그렇게 해리는 다시 생명의 물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쫄쫄 굶은 해리는 너무 배가 고팠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매서운 바람을 뚫고 폭설이 내리는 곳도 지난 끝에 해리는 밝게 빛나는 달 아래에 있는 동굴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해리는 동굴 앞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해리, 일어나렴, 일어나렴, 어서, 어서. 어떻게 여기에 계신 거죠? 나는 현자가 아니라 사실 천사네. 자네가 우는 걸 보고 지나치지 못하고 현자로 변장한 거였다네.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을 돕기 위해 주저없이 멈춘 친절한 영혼을 보게 되어 기쁘구만. 이게 바로 생명의 물이네. 자네도 힘을 내야 하니 한 모금 마시고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드리도록 하게. 생명의 물을 마시고 금세 힘이 솟은 해리는 천사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남은 물을 들고 돌아갔어요. 한편 왕은 미란다의 약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이에 감동한 왕은 윌리엄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했죠. 해리는 어디에 있느냐?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곁에 지키지도 않는 무심한 것 같으니라고. 윌리엄은 이걸 이용하기로 했어요. 바로 무책임한 죄를 물어 해리를 체포하도록 하는 거였죠. 아버지, 해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아버지나 저 그리고 왕국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해리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 감옥에 잠시 가두는 게 어떻습니까? 그때 해리는 생명의 물을 가지고 막 성에 들어오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윌리엄이 계략을 짰던 거였죠. 저놈을 당장 잡아서 감옥에 가두도록 해라. 형님, 이게 무슨... 변명 따윈 듣지 않겠다. 안 돼! 따라와. 오늘 새로운 왕께서 즉위할 것이다. 백성들은 모두 궁으로 모이거라. 만세! 만세! 새로운 왕이시다. 차타네리 왕자가 왕이 되었어야만 했는데. 갑자기 감옥에 갇힌 해리는 친형이 자신을 가뒀다는 사실에 낙담하고 크게 상처받았어요. 왜 내가 말할 기회도 주지 않은 걸까? 그때 갑자기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당신은 어떻게 들어온 거죠? 당신을 구하러 왔죠. 어떻게 아신 거죠? 그럼 말할 시간 없어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죠. 하지만 궁에는 경비병이 아주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비병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가시죠. 살려주세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아, 사람 살려. 사자가 나타났다. 이쪽이에요. 윌리엄 왕자가 왕위에 오르려던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낀 왕이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맙소사, 우리가 고친 줄 알았는데? 도대체 뭘 준 거야? 아버지께서 또 쓰러지셨잖아. 이 나쁜 건 날 속이다니. 감히 그런 말을. 왕위를 이어받을 생각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시길 바랐던 주제에 어떻게 나를 몰아세울 수 있어? 그 입 다물지 못해. 당장 너를 체포하겠어. 너 지금 나를 체포하겠다고 한 거야? 마녀 사브리나다! 소문에는 정말 강하다고 하던데? 맞아요. 다들 살고 싶으면 도망쳐요! 내 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내가... 사브리나, 이제 내가 빚을 갚을 차례다! 아버지, 이걸 드세요! 물을 마신 왕은 바로 몸이 나았고 한 번에 일어났어요. 정말 고맙다. 몸이 가벼워졌구나. 이 물은 도대체 뭐지? 해리는 아버지께 물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왜 곁을 지키지 못했는지 말씀드렸어요. 모든 걸 들은 왕은 부끄러워졌어요. 나를 용서해라. 내가 오해하고 말았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건강해지신 게 저에게 더 중요해요. 그때 윌리엄이 다가왔어요. 동생아, 나를 용서해다오. 나쁜 마녀의 게임에 넘어가서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단다. 그렇게 자책하지 마. 예전처럼 한번 안아주면 되니까. 그렇게 형제는 서로 껴안았고 왕은 미소 지었어요. 곧 윌리엄과 해리는 함께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왕국을 다스렸고 미란다 같은 못된 마녀를 멀리 내쫓았답니다. 왕여 영원하라!